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메르헨, 그림 이지숙의 이태영입니다. 난 딸인데 어떡하냐고 까치발로 연단에 서서 울먹이던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있었어요. 여대생일 때는 우리나라 여성은 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냐며 당당히 소리 높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어 불평등한 가족법을 바꾸는데 평생을 바쳤지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 바로 이태영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할머니, 정말? 정말 할머니 이름이 딸그만이에요? 그게 진짜 할머니 이름이라고요? 아이고! 주연이는 딸꾹질이 나올 만큼 큰 소리로 웃어 젖혔어요. 왜? 할미 동네엔 딸이라 섭섭하다고 섭섭이인 친구도 있고 다음에는 남자를 낳으라고 후남이인 친구도 있었는걸?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직업도 갖지 못했으니 누가 딸을 낳고 싶었겠냐? 지금이야 어림없는 얘기지만. 이 말도 안 돼요. 여자도 공부시켜달라고 하고 남자들처럼 일도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글쎄, 그게 쉽지 않았단다. 예전에는 모두들 여자는 능력이 없으니 당연히 그리 살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 하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구나. 할미 고향 선배인 이태영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태영이요? 그래, 이태영. 아주 뛰어난 사람이지.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나온 여성 변호사거든.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귀하다고, 그러니 똑같이 대접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서 끝내 법까지 고치게 만든 사람이야. 할머니랑 친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다면서요. 변호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던데. 길게 얘기해 줄 시간이 없겠는걸. 할미는 좀 이따 시골집으로 돌아가야 하거든. 안 그러면 염소랑 병아리들이 배를 골아요. 치, 할머니는 맨날 그래. 나보다 염소랑 병아리가 더 중요해요? 할머니는 주연이의 엉덩이를 퉁퉁 두드렸어요. 어인 말씀을? 우리 강아지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다고. 결국 할머니는 시골 내려가시는 걸 미루고 한 동네 살았던 이태영이란 분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태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아 다스리던 일제시대에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났단다. 바로 이 할미 고향이지. 조그만 여자아이 이태영이가 동네에서 유명해진 건 소학교 웅변대회 사건 때문이었어. 1학년 때였지 아마? 4학년 이상 언니 오빠들만 참가할 수 있는 웅변대회였는데 선생님을 조르고 졸라 참가했다는구나. 그런데 그 꼬맹이의 웅변 제목이 뭔지 아니? 글쎄, 나는 딸이에요 였어. 그 조그만 것이 연단에 따박따박 올라가더니 나는 딸이에요. 어떡하지요? 아들을 낳으면 우리 동네가 다 기쁘다고 해요. 그런데 딸을 낳으면 엄마들이 울어요. 늘 이러면 난 어떡하지요? 하며 말꼬리를 파르르 떨었대. 앉아있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지. 그러자 태영이가 갑자기 인사를 하더니 연단을 내려오더라는 거야. 모두들 어리둥절했지. 알고 보니 첫 번째 박수를 치면 웅변을 시작하고 두 번째 박수를 치면 끝난 것이니 인사하고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했다지 뭐냐. 암튼 그 일로 태영이는 맹꽁이라는 별명을 얻었지. 당찬 맹꽁이 말이야. 어느 날인가는 다저녁 때 태영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란다. 집으로 돌아오던 옆집 아저씨가 태영의 야무진 목소리를 들었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딸도 아들과 똑같이 공부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도 남들처럼 딸이라고 차별하시면... 태영이는 서럽게도 울어대더래.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어미가 잘못했어. 진심이 아니니 용서해라, 응? 태영이 울음소리는 한참 만에야 그쳤다지. 잠시 후 태영 엄마가 방을 나서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하더래. 공부해야 할 아들은 초저녁부터 잠이나 자고, 공부 안 해도 될 딸은 등잔기름 닳게 밤새워 공부한다고 무심코 한마디 했더니만 저렇게. 아들 딸 구별 않고 먹이고 가르치더니 어쩌다 그런 소리를 해서 어린 딸내미한테 그리 당하느냐며 동네 사람들이 두고두고 웃었다지. 사실 그 시절에는 태영 엄마 같은 사람도 아주 드물었어. 딸은 그저 집안일이나 잘 배워 시집가서 살림만 잘하면 그만이라고도 생각했는데 태영 엄마는 딸도 똑같이 학교에 보냈거든. 이 할미는 학교 문턱도 못 밟아봤는데 태영이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 두 살 되던 해 돌아가셨거든. 하지만 어린 시절이 그리 슬프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12살 많은 큰 오빠가 꼭 아버지 같았거든. 큰 오빠는 막내 동생 태영이를 아주 예뻐했지. 그런 오빠에게 어느 날 태영이가 따지듯 물어보더래. 오빠는 왜 늘 올케 언니한테 큰 소리만 지르고 친절하지 않아요? 라고. 태영이 큰 오빠도 그 시절 여느 남자들 마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부인을 시키면서 호통만 치기 일쑤였거든. 큰오빠는 말문이 막혀 멋쩍게 웃고는 우리 태영인 커서 변호사가 되면 좋겠구나 했더란다. 태영이는 냉큼 변호사가 뭐냐고 물어보았지.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 태영이 넌 똘똘하고 말도 잘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암, 꼭 할 수 있고 말고. 큰오빠는 어린 태영을 꼭 끌어안았어. 태영은 주먹을 꼭 쥐었어. 잘은 모르지만 큰오빠가 훌륭한 일이라면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큰오빠의 말대로 꼭 그런 훌륭한 변호사가 되리라 다짐하면서 어금니를 물었더란다. 여자가 변호사가 되다니. 여자는 밥상에도 같이 앉지 못하던 그 시절에 어린 태영이는 아무도 꿈꾸지 않은, 아니 꿈꾸지 못한 커다란 꿈을 갖게 된 거야. 그 후로 태영이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단다. 공부가 재미있기도 했지만 장학금을 받아야만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땐 살림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거든. 처음엔 꽤나 힘들기도 했던 모양이더구나. 그렇게 고등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태영이는 전문학교에 들어가 법률을 공부하고 싶어 했어. 그런데 여자를 받아주는 전문학교 법과가 아무데도 없었어. 전문학교를 다니는 여자가 한고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시절이니 아 더더구나 여자가 법학을 공부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거야. 태영이는 하는 수 없이 이화여자 전문학교 가사과에 입학했어. 이참에 여성에 대해 연구해보리라 마음먹었거든. 그런데 뜻밖에도 2학년 때 법률 강좌가 생겨난 거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 변호사의 꿈을 접은 건 결코 아니었거든. 태영이는 한 손에 가사과 책보따리를, 또 다른 손에 법률 책보따리를 들고 학교 안을 공중공중 뛰어다녔어. 단숨에 계단을 두 개씩 오르내렸지. 그래서 축지법을 쓰는 아이라는 별명이 또 하나 붙었다는구나. 가사과 강의실에서 공부한다 싶으면 어느 틈에 또 법률학 강의를 듣고 있으니 친구들이 놀랄만도 했지. 이화여자 전문학교 4학년 때던가 태영이는 또 한 번 웅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 제2의 인형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지. 지금까지 한국 여성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노예였으며 남편에게 딸린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아내와 어머니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남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웅변 대회장이 난리가 난 거야. 웅변을 듣고 있던 남자들이 일어나 야유를 퍼붓고 발을 구르고 야단법석을 피운 거지.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않던 남자들이니까 어쩜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 하지만 브라보! 태영이는 당당히 1등을 했어. 심사위원들이 태영이 말이 옳다고 태영이 손을 들어준 거야. 태영이의 웅변 이야기는 신문에 아주 크게 났지. 남녀차별에 반대하는 당당한 여학생, 폭우처럼 쏟아진 청중들의 야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한 1등. 태영이는 아주 유명해졌어. 신문을 본 어머니는 이렇게 전보를 쳤다지. 너무 기쁘다, 엄마. 그 짧은 전보로 태영이는 한껏 행복했고 하늘을 나는 것만 같았지.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성경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던구나. 우선 돈을 벌고 그 다음 유학 가서 법률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었대. 그런데 뜻밖에도 결혼을 한다지 뭐냐. 알고 보니 신랑감이 가난한 공장지대에서 창고교회를 운영하는 젊은 목사 정일령이었더래. 이태영은 무엇보다 법률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는 정일령의 마음 씀씀이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대. 하지만 누가 알았겠니? 이태영 앞에 고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정일령은 일지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단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말도 듣지 않았고 학생들에게는 독립사상을 열심히 가르쳤지. 일제는 정일령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풀어주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풀어주기를 되풀이했어. 그러는 사이에 이태영은 아이 넷을 둔 엄마가 되었지. 남편 대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어. 그리고 감옥에서 병들어 고생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지. 이태영은 법률책들을 사과 상자에 차곡차곡 넣었어. 언제 다시 그 상자를 풀고 법률 공부를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지. 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도 그 꿈을 영원히 접을 수는 없었어. 절대로. 이태영은 누비이불 장사를 시작했어. 밤에는 천에다 솜을 넣어 누비이불을 만들고 낮에는 그걸 머리에 이고 팔러 다녔어. 누비이불 사려! 누비이불 사려! 그 시절에 대학까지 나오고 똑똑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누비이불 장사를 시작했으니 마음이 어떻겠니? 처음엔 행여 대학 동창이라도 만날까봐 가슴 졸이기도 했지만 이를 악 물었어. 힘이 빠질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외쳐댔지. 누비 이불 사려! 누비 포대기 사려! 독한 염색약 때문에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잘 들지 않는 가위 때문에 걸핏하면 손가락을 베이곤 했지. 그보다 더 힘든 건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것이었어. 밤새 이불을 만들고 나서 아침에 그걸 들고 거리에 나서면 눈앞이 빙빙 돌았지. 보따리를 잠시 내려놓았다가 그 자리에서 깜빡 졸기도 여러 번이었어. 이런 생활은 5년이나 이어졌어.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지. 정신력 하나로 버텨나갔어. 고난이여, 올 테면 와봐라! 하면서 말이야.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어. 먼저 서울로 내려간 남편이 편지를 보내왔어. 서울 거리를 걸어도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 여보. 이제 보따리를 받고 맵시다. 기다리던 세월이 왔으니 이제 당신은 평생 소원이던 법률 공부를 하시오. 누구보다도 이태영이 꿈을 잘 아는 남편의 고마운 편지였지. 이태영은 사과 상자를 열었어. 오래된 책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어찌나 좋던지.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법학 통론이라는 두꺼운 책을 두 번이나 읽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했어. 하지만 혼자 하는 법학 공부는 그리 쉽지 않았어. 처음 본 사법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지. 한술 밥에 배부르겠소? 준비하면서 기다려요. 반드시 때가 올 것이오. 격려하던 남편의 말처럼 때마침 서울대학교가 여학생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렸어. 그렇지 않아도 법학을 공부할 길이 없어 막막했는데 잘 되었다 싶었지. 이태영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법과 대학생이 되었어. 33살 먹은 가정주부에다 네 아이까지 둔 아이 엄마가 아줌마 대학생이 된 거지. 이제야말로 온 힘을 다해 공부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하고 싶던 법률 공부를 시작한 이태영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 그러나 법관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인 고등고시는 만만치 않았어. 또 떨어졌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혹시 후회하지는 않았을까? 아니야. 이태영은 실망하지 않았어. 어쩌면 조금은 실망했는지도 몰라. 하지만 오래 좌절하진 않았어. 재빨리 몸을 추슬렸지. 이번에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방을 하나 구해 들어앉았어. 해가 뜨기 전에 뒷산에 올라 찬물로 푸득푸득 세수를 하고는 방석 몇 개가 땀에 젖어 축축해질 정도로 앉아서 공부만 파고들었대.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른 채 방에서 나올 줄을 몰랐다지. 다시 고등고시를 보았어. 결과는? 합격! 드디어 합격한 거야. 이태영의 고시 합격은 장안의 화제거리였어. 그렇지 않겠어? 가정주부에다 내 아이의 어머니인 데다 역사 이래 최초의 고등고시 여자 합격생. 게다가 그때 이태영의 나이가 39살이었으니 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정말 대단하군, 대단해. 사람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어. 이태영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변호사가 되었어.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지.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 나라에서 여성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어.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 스스로를 지켜나갈 힘이 없는 여자들이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 하나 없는 여자들은 같은 여자니까 자기들의 사연을 잘 이해해 주리라고 믿고 달려오는 것이었어. 남편이 걸핏하면 때려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쫓겨났어요. 딴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 살림을 차렸지 뭐예요? 온몸에 시커멓게 멍이 들고 당장 잠잘 곳도 없다는 여자들. 불쌍하고 기막힌 사연을 가진 여자들은 끝도 없었어. 이태영은 이 땅의 여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사는지 뼈아프게 느꼈어. 그리고 깨달았어. 한없이 몰려드는 힘없는 여자들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말이야. 이들은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게다가 변호사를 쓸 돈도 한 푼 없어. 이들에게 필요한 건 법률 상담이야. 그것도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는 법률 상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이태영은 혼자 쓰기에도 모자란 좁은 방 한 칸을 얻어 여성 법률 상담소를 차렸어. 주위 사람들은 돈도 안 되는 데다 가난하고 무식한 여자들을 돌볼 이유가 무엇이냐며 핀잔만 주었다지. 하지만 이태영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여자들의 손을 기꺼이 잡고서 함께 울고 웃으며 친구가 되었어. 이때쯤이었을 거야. 이태영이 또 한 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게. 어느 날 안 씨라는 여자가 상담소로 찾아왔더래. 그런데 그 여자 말을 들으니 참 기가 막히는 거야. 안 되겠다 싶었지. 기꺼이 안 씨 부인을 도와 변호를 맡겠다고 나섰어. 이 재판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도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결과를 기다릴 정도로 유명해졌어. 드디어 재판이 끝났어. 안 씨가 무죄로 판결난 거야. 사실 그것은 안 씨만의 승리가 아니었단다. 여성 모두의 승리였지. 왜냐고?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숨죽이고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또 다른 일을 벌이기 시작했어. 잘못된 가족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거지. 그 많고 많은 여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성들을 올가매고 있는 불평등한 가족법 때문이라는 걸 알아챈 거야. 그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 여자들은 참 힘들게 살았단다. 집안의 주인은 아버지나 아들, 그러니까 꼭 남자여야만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도 아들이 많이 가지도록 되어 있었어. 억울하고 슬프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았지. 오죽하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 말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고 했겠니? 게다가 이혼이라도 하려고 해봐. 아이는 남편만이 키울 수 있고 함께 모은 재산도 남편 혼자 몽땅 가질 수 있었거든.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지. 법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법 때문에 억울한 처지에 놓이다니.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헌법의 기본 권리가 가족법 앞에서는 맥도 못 추었어. 이태영은 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 불평등한 법을 고쳐서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남자와 여자가 조화롭게 세상을 꾸려나가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말이야.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그때는 왜 그리 가슴이 쿵쿵 뛸 정도로 벅차게 느껴졌는지. 수많은 세월이 흐른 1977년 드디어 가족법이 바뀌게 되었단다. 하지만 남자만 호주가 될 수 있고 그 집안의 주인이라고 못 박은 호주제는 없어지지 않았어. 남녀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야. 호주가 뭐냐고? 집안의 주인이란 뜻이야. 그때까지 우리 법은 호주를 남자로만 정해놓았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머니가 집안을 꾸려나가도 어머니는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없었단다. 3살짜리 젖먹이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집안의 주인이 되는 거였어. 호주가 되는 거지. 왜냐고?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말이야. 그러니 사람들은 아들이 없으면 집안의 대가 끊긴다고 호들갑을 떨며 아들은 더 귀하게, 딸은 더 천하게 여기게 된 거야. 호주제를 없애자는 주장을 앞에 놓고 온 나라가 들썩였단다. 가족 질서가 무너진다. 전통이 깨진다. 도덕이 무너진다. 어디 여자가 감히 호주가 되느냐며 반대했지. 길고도 어려운 싸움이었어. 하지만 이태영은 쉬지 않았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설득했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머지 절반인 남성도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이야. 드디어 1990년에 제3차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호주제 조항이 크게 바뀌었어. 맏아들이 무조건 호주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사라졌지. 그리고 2005년에는 호주제가 완전히 없어졌어. 말 그대로 남녀 평등의 세상이 온 거야. 만약 이태영 할머니 같은 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겠네요. 16살에 시집가서 열심히 살림만 하면서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고요. 글쎄, 그랬을지도 모르지. 맛있는 반찬은 아들만 주고, 공부도 아들만 시키고, 재산도 아들에게만 물려주고. 아직도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 주연이는 어찌 살았을꼬? 주연이의 동그래진 맑은 눈을 들여다보며 할머니가 빙긋 웃으셨어요. 우리 손주 주연아, 너는 누구에게도 억눌리거나 차별당하지 말고 새처럼 자유롭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해. 이태영 할머니는 갔지만 그 귀한 뜻은 지금도 살아서 너희들의 앞길을 환히 비춰줄 테니까. 할머니는 주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품속에 꼭 안긴 주연이의 머릿속에는 평소에 늘 하시던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딸이라고 가르치질 않아서 그렇지 뭐든 배우기만 하면 이 할미도 잘할 수 있단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